우리나라의 리영호 외무상은 수리아의 수도에서 야만적인 테러 행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왈리드 알 무알림 내각 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에게 13일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.